이 호영이 어디 가서 호영이 여기. 아멘 아멘 하다가 어디 갔어? 얘가요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목사님 된다는 거예요. 응? 어, 과학자 되고 목사님 되고. 아, 두 개 다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 알고 있어. 과학자 되고 목사님 되는데 지가 목사가 된대요. 애들이 어려서 그래도 나름대로 영성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또 앉아가지고 시컷 아멘 아멘 해주다가 나가잖아. 아멘 다 해놓고 이제 설교는 알아서 하시오 하고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 나름대로 그래도 예배 참석해서 할 일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퇴근했어. 아멘이 참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있는 단어들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안 나오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부터 막 쏟아질 것이다. 운명 믿어요? 운명? 의외로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운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 또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균흉화복이다. 다른 말로도 타고난 운수나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 자기 운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 사주팔자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덟 글자로 이루어진 네 개의 기둥이다. 사람들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걸 60가자로 따져가지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건데 음양오행설입니다. 연, 월, 월, 일, 시 네 기둥이다. 사주입니다. 이걸 각각 간지로 해가지고 두 글자씩 나타내니까 여덟 자, 팔자. 팔자예요. 여기 얘네들은 언제 태어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음력으로 언제 태어났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잘 아시죠?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고개 끄덕이는 분들 많은데 괜찮아요. 전에는 봤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게 틀리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이게 그 사주팔자와 12간지를 다 조합해 보니까 인간의 운명의 총수가 51만 8,400 수가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면 약 100명 정도가 사주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천적인 모순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사주가 똑같은 100여 명의 사람 보니까 전부 다르게 살더라. 전부 다르게 살더라. 운명이랑 같지 않다 이거예요. 게다가 서양 사람들이 음력 알아요 몰라요. 그냥 사주 팔자도 몰라요. 이 사람. 우리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기치 아니하는 일들 당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운명이 뭐 그렇지 뭐. 그렇지. 어떻게 해.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전부 그런 식으로 체념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팔자 소관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 운명을 얘네들이 또 바꾸라고 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됐느냐, 운명이 뭐냐, 아, 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지?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부테라. 무당들이 부타라 그래가지고 돈 뜯어. 조선시대부터 이거 사주팔자로 보는 운명은 잘못됐다 해가지고요. 미풍 양속을 해친다 해가지고 미신으로 해가지고 정제를 했어요, 사실은. 음성적으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50조라 그러는 거, 50조? 5조인가 50조인가 그래요. 점쟁이 되는 데 갖다 줍니다. 부타고 이런 거. 사주팔자. 왜냐하면 자기 팔자 운명이 있다고 믿고 바꿔야 되니까. 점쟁이들이 겁도 주고 위협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점쟁이들이 어디 가지 마라, 누구 만나지 마라,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믿는다는 얘기지. 운명을 믿는다는 얘기지. 질흉화복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니 거기서 용을 빼서 노력해도 안 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대 보면요, 전혀 없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조금 영향을 받았어. 왜냐, 우리나라가 샤머니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녹아 있어요. 신앙인이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운명론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종로. 어리석죠. 여러분, 태어난 날짜가, 그 태어난 날짜, 태어날 시간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정해졌다. 뭐, 이거. 사주팔자 운명론은 절대로 이거는 사실이 될 수가 없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정적 운명론들이 있죠. 뭐 혈액형, DNA, 뭐 태어난 환경, 신분,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조금 수정돼 변형된 운명론자들. 그런 게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 질흉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어. 말은 뭐냐? 우리 운명은, 여러분 운명은 태어난 시가 아니라 혈액형도 아니고 DNA도 아니고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액형대로 될지어다. 태어난 사주팔자대로 될지어다?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뭐로 된다고? 믿음 갖고 된다. 할렐루야. 네. 오직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죠. 믿음으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만들어가. 누가 지어진 게 아니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뭘로, 누구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름은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 바뀐 거예요. 야곱의 운명이 뭐였어요? 야곱의 운명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발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발뒤꿈치, 남의 발을 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기꾼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야곱이 사기꾼처럼 살았죠.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속이. 남을 속이고 살아요. 그럼 사기꾼이 크든 작든 사실은 인간은 모두가 사기치고 살죠. 사실은 나도 속일 수밖에 없고 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든 속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데 정말 사기꾼들이 뭐냐면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꾀가 있어요. 꾀가. 남을 속이려면 여기 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꾀를 잘 써야 되는지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꼭 이게 남을 넘어뜨리는 사기. 많이 당하셨어요? 당해보셨어요? 이 프로 사기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 저희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확실히만 알면 100% 걸려듭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해주면 다 넘어간다. 사기꾼 안 당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기 안 당한 것. 하나님 백성이 또 사기 당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는 절제, 욕심이 없으면 사기 당할 이유도 없어요. 꾀가 많고 머리가 좋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보다 더 한술 더 뜬 사기꾼인 라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순전히 자기 꾀로 성공한 인물이 야곱이란 말.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곱과도 같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이 인격 수양입니다. 그분들에게. 마음 수련입니다. 교양 차원에서 끝나요. 교양 차원에서. 진리 체험이 아니라 교훈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성경이 다른 책들 가운데서 뛰어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참 훌륭하고 좋은 책. 거기에 담겨진 교훈과 진리는 다른 데서도 또 볼 수도 있는. 내 머리로 신앙생활. 야곱이. 야곱이 뭐냐. 사람들에게 결국 속이고 하나님 자녀가 볼 때 그렇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볼 때. 야곱은 그렇게 사는 게 지 운명 좋아.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 여러분 신념의 사람이 있고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 혼동하면 안 돼요. 신념 좋죠. 신념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목적 세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다. 굳은 신념이라고 그러고 하죠. 야곱이 자기 머리로 살 수 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신념. 이 신념 갖고 못 살았어요. 이게 딱 한계 부딪힐 때. 내 의지와 노력이 한계 부딪힐 때 넘어서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신념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은 야곱이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내 열심과 노력 가지고 내 신념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되지.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 한계부지. 신념은 한계부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 이스라엘로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그럼 너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나와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만 너를 이겼다고 내가 했을 것이다.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나는 할수 있다라는 것보다 나는 믿는다. 그 말이 더 중요해. 사도 바울도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어떤 자에서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신념. 그러나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드린 사람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생명.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길 원합니까? 이스라엘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왜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되어져야 하느냐? 야곱으로 살다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야곱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재산을 형성하고 모았다 할지라도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 내려놔야 될 때.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아니에요. 좀 멀리 있다가 오면 괜찮고, 아,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와요, 꼭. 야곱이 평생 걱정이 있었어요. 평생 우려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걱정, 평생 되어진 염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신념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거 맞나요? 결국에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내 똑똑했죠, 내가 지식 있고 지혜로 왔죠. 나중에 그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야곱도 따지고 보니까 왜 내가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와가지고 이 형을 또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이 아니에요. 에서는 무시무시해요. 동생한테 다 뺏긴 거야. 이 나를 속이고 도망을 쳐버렸어. 이놈 잡은 죽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에서라는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거는 피하고 싶은 문제예요. 이거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나한테 다시 만나서는 안 되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념의 한계는 뭐냐? 운명이란 게 뭐냐? 만나야 된다고 이걸. 만나야 돼. 그게 운명론이에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여기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한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 형은 지금 쫓아와요. 지금 잡으려고. 이제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지금 머리 마지막 깨를 써가지고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때까지 벌은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의 인간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막 나오고 죽겠다는 기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이거 알죠? 이 상황 이런 그 시츄에이션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그런지 그래서 야곱을 바꿔주는 거죠.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네 운명으로서는 사실 네가 생각했던 네삶 신념으로서는 여기서 끝나는 건데 하나님 아시니까 바꿔주셨고 운명을 바꿔주셨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고질적인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버려. 해결이 돼버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해결할 수 없는 거. 에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에서가. 피하고 싶은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지금까지도 골치 아픈 거, 지금까지도 기도 제목,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 야곱으로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갖고 안 된다고, 노력 갖고. 뭘로 되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해결이 된다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해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왜? 너는 운명을 내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힘들고 괴롭고, 그게 제한과 한계 속에 있었던 그 운명이 에서가 변화가 됐네. 그 다음날 만나보니까, 어휴. 첫째는요, 야곱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바뀌면. 이상해요. 그거 갖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죠? 지금까지 떠밀려서 왔는데, 이제 내 발로 나가는 거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운명아, 와라. 와라, 운명아. 내가 바꾼다. 이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냥 야곱이 나갔어, 그냥. 믿는 게 생긴 거예요. 믿는 거.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을 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용기가 생겨요. 나갔어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손을 반았네. 에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지면요, 애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잊으면서 아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환경과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운명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만큼 살아온 거 여러분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살아온 거 일견 맞아요. 부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어요. 신념을 가지니까 그래요. 운명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맡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들어봐요.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에서를 해결해 주셨잖아 하나님. 그게 신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 믿음의 결과는 뭐냐? 항상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길은 뭐냐?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기름길로 가면 편안하잖아요. 내가 이루고 살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워요. 쉬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비니엘의 인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믿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한테 준 믿음의 능력을 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가 됐으면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금이 매장된 곳을 금광이라고 하죠. 석탄이 매장된 곳을 탄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매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다.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 릭 워렌 목사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는 거죠. 땅을 친다는 거죠. 뭐냐? 탄식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와버렸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네. 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 사용하지 아니한 캐내지 못한 그 능력 덩어리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 보관용이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 달란트를 보관용으로 써, 보관용. 전시용으로 했던. 땅속에 묻어놨다. 사용하라고 줬는데 보관하고 뭐 있는 보관하고. 전시해놓고 있다. 전시는 무슨 전시야. 땅에다 묻어놔버렸어. 결국은 책망받잖아요. 불신앙이 뭐냐. 두 가지 불신앙이 있어요. 아예 세상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불신앙. 비신자. 비신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불신자 불신자 그러면 불신자 이러면은 저 불교 신자 갖고 불신자를 하는 혼동도 되어지니까 우리는 비신자.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신자 쓰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이런 것보다 나아요. 우린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인자들. 그들이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비신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비신자가 있어. 성도들 중에 비신자가 있고. 그 비신자는 뭐냐?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 성경 보면 오히려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어.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걸 그 불신앙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 해놓고 왜 믿음을 전시용으로 보관용으로 갖고 있느냐. 왜? 믿음을 실천하는 거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몇 번 하자. 몇 번.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건 소극적으로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 소극적으로 포함이 돼요. 적극적인 건 뭐냐.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막 사용하고 살아라. 말해. 믿는 자의 표적이 좀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키는 것보다 믿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지키는 건 소극적이야. 지키는 건. 평생 지키려다가 죽어?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직 지키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 차원을 잘 알아야 돼요. 어디에 포커스 두고 살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적을, 율법을 지키라. 그것 포함되지만 진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너희 믿음을 실천하라 말이야. 믿음을 사용하라 말이야. 믿음을. 아멘. 인도의 선교사 유명한 스탠리 존슨 목사. 이분이 89세입니다.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으면 이제 다 끝났다 이래야 되죠. 그죠? 다 끝났다 그래야 돼요. 끝났다 해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 뭐 지혜 있고 지식이 이제 내가 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있겠어. 그런데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내 힘, 내가 그래도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남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믿음 한번 사용해보자. 베드로와 요한도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더라. 나에게도 그런 믿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사용했고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해 보자. 간호원이 주사를 놓으러 들어올 때마다 자 부탁하는 거예요. 나한테요. 주사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꼭나죠.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간호는 와서 나설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면서 주사 딱 놔주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날도 간호원이 들어와가지고 주사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풀리기 시작하더라. 마비되게 풀리기 시작하더라.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 일어나서 걸었어. 그 다음부터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런 거 사용해요? 사용하냐고. 아무데나 대고 막 무조건 대고 나사렛 예수님 이러지 말고 귀신아 물러가라 막 사람 보고 그러지 말고 잘 보고 해. 잘 보고. 근데 이게 능력이 있긴 있어요. 어떤 애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엄마 따라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인형을 그렇게 사고 싶은데 엄마가 너는 죽어도 이번에는 약속해가지고 너는 장난감 근처도 가지 말고 인형 로봇 근처도 가지 말고 거기 갔다가는 너는 당장 내가 혼내키고 집을 쫓아낼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약속하고 따라갔는데 그 보니까 또 죽겠는 거야. 사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이리 와 하고 근데 얘가 그거 보고 싶은 막 그랬는데 엄마가 계산대 가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뭐냐 소리를 냈다 지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엄마는 장난감을 사줄 지어다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야 입을 막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신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그 말 딱 들으니까 감동이잖아. 너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다 네 갖고 싶은 대로 가져. 다 갖고 싶어. 갖고 싶은 대로 가져. 해가지고 거기 있는 이만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대.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 말이에요. 쉽잖아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느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 그때 생각지도 않고 얘기지도 않으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해석이 참 능력 있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갔어요.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가 불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죽겠다고 깨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어째서?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더 같이 있어야 되는지. 바람과 파도를 명하사 잔잔히 꾸짖으셨어요. 잔잔하게. 믿음이 작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요, 믿음이 작다 그러면 그 자기 억울해. 왜냐하면 믿었잖아. 예수님 깨웠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소리를 질러 막 예수님 깨웠다는 얘기는 부르짖어 기도도까지 했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바라시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야? 너희들이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너희들이 그걸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너희들 그거 한번 사용해 보거나 좀 깨우지. 그럼 뭐 우리는 그런 그거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너희가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라고 꾸짖어 보고 명령도 해보고 선포도 한번 해봐라는 거지. 그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거지.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왜 나를 깨우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기적 역사, 기적 표적이 막 나타나는 것이 시대예요. 그 대부흥의 시대라 그랬잖아. 허락하셨어. 너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더큰 일을 해 이제는. 마음껏 하고 다녀 이제. 기적을 막 일으키고 운명을 바꾸고 살아라 말이야. 네 운명도 바꾸지만 남의 운명도 바꾸죠. 그 믿음을 사용. 여러분, 믿음을 가방 속에 감춰놓고 살지 마세요.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요즘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살았으니 다 운명들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거 먹고 굶어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 바꿔주잖아. 나면서부터 여러분 보지 못한 바디메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부모도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어떡하겠니? 너 그렇게 살아야지.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평생 사는 거야. 주님 만났더니 눈이 떠져버렸다. 나병 환자 그거 어떻게 낫습니까, 그게? 지금도 어려운 병이. 2000년 전에. 주님 만나면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쪽에서 고쳐주셨어. 만져주지도 아니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 가서 너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믿음이 생겨야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는데,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믿었는데, 잘 들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가기만 내 병을 고쳐주리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니까. 그래, 가. 고쳐졌어. 근데 있어. 이제 내 문제야 이제. 있어도 말씀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못 갔잖아.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랑 내가 믿었어. 믿고는 있어 내가.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고개 갸우뚱해져. 예수님이 이거 나한테는 이 적용 안 시킨 건가?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안 되는 건가? 안 가. 안 가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야. 안 가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왜?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으니라. 이 믿음 사용하는 거야. 아직도 잘 몰라. 아직도 몰라. 그래서 전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믿고 배에서 뛰어 내리는 거예요. 믿고 요단강에다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이 뭐, 그 믿음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사용하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할렐루야. 운명을 바꾸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실천하란 말이에요. 가난하게 왜 살아요?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연약함과 가난함과 이거를 경험하게 하신 그렇게 끝까지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경험하게 하신 건 이유는 뭐냐? 네가 경험해봤으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불편과 힘든 것을 네가 알고 고쳐줘라 이거야. 세워줘라 이거야. 세워줘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운명이 바뀌시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올해는 운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